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너무 나빠서 그저 이렇게 널 보고만 있어 나의 지친 마음도 나의 깊은 상처도 오랜 기억처럼 잊었었나 봐 나를 감당할 수가 없어 너에게만 매달리게 돼 너 이렇게 슬픈 나의 모습도 슬픈 너의 눈빛도 그저 스쳐가는 바람이려나 거친 바람 소리에 귀를 막아보지만 너를 보는 눈은 막을 수 없어 같은 하늘 아래 너와 나 다른 곳을 보고 있나 봐 너 이렇게 자격조차 없는 나인 걸